제1본 조선 청년동맹원들이 13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존 지역에서 전국 동시가도 선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홋카이도, 도쿄, 오사카, 효고, 니가다, 가나가와 등 15개 주요 도시의 철도역 주변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화 적용, 보조금 지급을 등의 구호를 쓴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오가는 일본인민들에게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조선학교의 부당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민족교육 탄압 책동을 까박혔습니다. 동시가두 선전활동에 청년보훈부와 제1본 조선민주여성동맹, 제1본 조선유학생동맹 일꾼들, 동포들 그리고 일본 시민들도 합세했습니다.